그냥 긴 사랑이라지만 나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. 바라만 봐도 괜히 그냥 좋은 그런 사랑이 나는 좋아. 변한 건 세상이라지만 우리 사랑 이대로 간직하면 먼 훗날 함께 마주 앉아 둘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. 어둠이 내려와 거리를 떠돌면 부는 바람에 내 모든 걸 맡길 텐데 한순간 그렇게 쉽사리 살아도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해. 어두워.